날이 새면 청청 하늘엔 별도 많고 싶었지만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공오개로 넘어간다 So do do do what do do do do do. Sırrı.